diamond in the rough, diamond, diamond in the rough. 시작은 nothing,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길. 특별한 것을 찾아 잠깐 이도 헤매였지. 길었던 시간이 지나 이제 난 피어나 높이 더 날아올라. 탈듯 말듯 아득했던 순간. I'm the one.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.